리고두 하나 남기고 가던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알아봐 줄 사람 그런 사람 단 혹시 있을지 수많은 배들 중에 말야 생각하는 찰나에 눈이 번쩍 날 기억할게 안 차지는 날이